이 순간에 all stop 온몸이 다 반응을 해 빠르게 Shut it get me Whiplash Shut it get me Whiplash 달콤한 너의 말보다 솔직한 게 필요해 Shut it get me Whiplash Shut it get me Whiplash Come on on All I'm on 등보다 큰 가방 메고 외쳤던 한참 넘쳤지 free soul 지금까지도 free soul 큰일 나서 뻥 그때 마냥 오지 않았다 my phone call 형 부모 세게 품에 안고 나서 떴지 airport 어느새 나는 너의 옆 여긴 yeah. 너 위에서 움직일 공간에 많으니까 나서 올라와 girl long ass ride 나보다 더 커튼 옷을 입고 외쳤지 너 한참 bright all night 밤에 꿈이 여기 별들처럼 참 많나 변해 이제 다시 너와 같이 와서 한 바퀴 돌고 나니 근데 생각이 나네 대안이면 되니 채찍질로 깨워서 완료 네 옷을 잠들지 않은 도시 real over here 이 순간에 all stop 온몸이 다 반응을 해 빠르게 Shut it get me Whiplash Shut it get me Whiplash 달콤한 너의 말보단 솔직한 게 필요해 Shut it get me Whiplash Shut it get me Whiplash 나의 열악한 계절에 내 아직 살아있는면 내가 채찍질을 더 이절로 느낄 수 있기에 넌 내 프로 내 컬렉션 한 켤을 장식해 yeah. When I work 센트로 지워져 범위 몇 밀리미터 느낌이 와우 기술 세워 Killing the night Feeling the vibe yeah. Give me the knife Call on my mind You know me No let go bring alone 다만 너랑 놀 때만큼은 제외하여 My mama say 여자 잘 만나네 한 마리 가볼딘 전치형 참 마구한데요 다 여리여리하고 소려 감성 가진 재재리가 나라 낙조를 시킬 수 있는 분이 좋아 내 맘 대리팀 Be the best of the best I know 연습해 late at night Call me team 목표가 같다면 바꿔와 실수로 널 데려가 이 순간에 All stop 온몸이 다 반응을 해 빠르게 Shut it get me Whiplash Shut it get me Whiplash 달콤한 너의 말보단 솔직한 게 필요해 Shut it get me Whiplash Shut it get me Whiplash 솔직하게 말해줘 달콤한 캔디보다 쓴 커피 원해 Hey 듣기에 좋은 말들 잠시 울 날 깨울 진심이 필요해 난 네가 필요해 이 순간에 All stop 온몸이 다 너의 반응을 해 빠르게 Shut it get me Whiplash Shut it get me Whiplash 달콤한 널 말보다 Whiplash. Whiplash. Whiplash. Shut it get me.